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헬렌 켈러는 말하고,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라고 엘버트 허버드는 말하며, 20대인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의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코코 샤넬은 말해요. 한 권의 책은 과감하지 않은 당신을 모험으로 이끌고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나이 든 얼굴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통해 이야기 나눠요. 안녕하세요. 이희주의 분홍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새롭게 또 다르게 돌아오려고 했는데요. 말이 조금 이상하다. 근데 그동안은 계속 제가 본 책에 대한 추천 겸 좀 좋았던 내용들을 알려드렸고, 또 영화나 뭐 영화는 아직 안 했지만 뮤지컬이나 뮤지컬도 안 했구나. 발레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그래도 좀 꾸준히 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읽어드리고 싶은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그 꾸준한 그런 업데이트와는 또 다르게 올라올 거고요. 그거는 바로 요번에 노너를 가져왔습니다. 내 인생의 지침 노너라는 책이고요. 파라북스에서 나온 책이고, 독립자가 엮었고 김인지의 옮김입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책, 제가 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책을 매일 한 줄씩 그 읽는 친구들을 봤어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것처럼 좀 논어를 하나씩 한 구절을 해석을 해놓은 거를, 풀이를 해놓은 거를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 제가 좀 논어를 읽고 싶은데 좀 막상 읽으려고 하면 잘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저도 좀 논어를 읽어보고자 이렇게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핸디북이에요. 그래서 좀 작고 콤팩트한 사이즈로 나와 있는데요. 은근히 핸디북이 좋긴 좋은데 오히려 나중에 안 읽게 되어서 되팔려고 하면 되게 불편한 책이긴 해요. 이 책은 총 몇 장이지? 5장? 아니구나. 7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제1장. 인격 수양을 위한 논어의 인생 지침이라는 부분에서 맨 첫 페이지를 읽을 거예요. 페이지 14페이지고요. 신의로 무장하면 앞길이 순탄하리라. 공자왈 인이 무신 부직이 가야 대거 무예 소거 무월 기하이 행지제. 제 2편 위정에서 나왔다는 말인데요. 공자가 말하길 신의가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겠는가. 큰 수레에 끌 채가 없고 작은 수레에 멍에 목이 없다면 어찌 굴러갈 수 있단 말인가.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이. 지금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읽기 전에 미리 찾아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끌채가 무언지, 멍해목이 무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검색을 해볼게요. 큰 술에 끌채가 없다는 거라는 뜻이, 끌채라는 게 술에 양쪽에 대는 긴 채라는 뜻이래요. 뭔가 중요한 그런 부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술에 멍해목이 없다면, 멍해목도 약간 그런 수레의 중요 부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그렇게, 잘 나와 있진 않네요. 하지만 뭔가 수레에 관한, 중요한 부품 같은 건가 같아요. 아, 멍에목. 말이나 소의 멍에가 닿는 목의 부분. 그러니까, 멍에. 약간 수레를 소나 말한테 등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수레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겠죠? 여기 그래서 더 밑에 이야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돼지를 잡아 약속을 지킨 증자. 증자, 이름이 참이었던 그는 공자의 제자 중한 사람이었다. 공자로부터 시작된 유가가 그를 통해 공자의 손자 자사에게로 전해지고 또다시 맹자에게 이어졌기에 증자는 유가의 성인이라고 불린다. 특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돼지를 잡았던 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어느 날, 증자의 아내가 장을 보러 집을 나섰다. 그러자 그의 어린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울며 떼를 쓰는 것이 아닌가? 증자의 아내는 아들을 어르며 말했다. 착하지. 어미가 장에 갔다 돌아오면 돼지를 잡아 맛있게 볶아주마.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아이는 이내 울음을 뚝 그치고는 잡았던 치맥자락을 놓아주었다.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남편이 칼을 갈며 돼지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 걸음에 남편에게로 달려가 말했다. 아까는 아이를 어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정말로 돼지를 잡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증자가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아이에게 흰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아직 어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마련이요. 그런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요? 오늘 내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면 다음에는 더욱더 올바로 가르치기 힘들 것이요. 증자의 말을 들은 아내는 그제야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다. 이미 아이에게 돼지를 잡아 주겠다고 약속한 이상 이제와 다른 말을 할수 없게 되었으니 말이다. 어쩔 수 없이 아내는 남편과 함께 돼지를 잡아 아이에게 푸짐한 저녁을 차려주었다. 아이는 맛있는 고기 반찬을 먹으며 믿음과 감격에 가득 찬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았다. 그날 일은 과연 아이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밤막 잠자리에 들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 머리맡에 있던 주간을 들고는 냅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깜짝 놀란 증자가 이유를 묻자 아이가 조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친구에게 주간을 빌렸습니다. 오늘까지 돌려준다고 했는데 시간을 어기면 얼마나 제가 신이 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 말을 들은 증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외출을 허락했다. 증자는 자식 교육에서는 물론 친구를 사귈 때도 믿음과 신용을 강조했다.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본다. 남을 위해 일하며 성실함을 다했는가? 벗과의 사귐에 신의를 저버리지는 않았는가? 이처럼 증자는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다. 특히 자신의 도덕적 수양에는 더더구나 그랬다. 날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다는 그의 말은 훗날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의 좌우명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증자처럼 자식 교육에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 또 있다. 맹자가 아주 어렸을 때였다. 어느 날 옆집에서 돼지를 잡는 광경을 보고 있던 맹자가 물었다. 왜 이웃에서 돼지를 잡는 건가요? 그러자 어머니가 무심결에 대답했다. 널 주려고 잡는 모양이다. 농담 삼아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맹자의 어머니는 이내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이제 겨우 철이 든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이를 속이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식에게 신의를 가르칠 수는 없지 않은가? 어머니는 곧장 이웃집에서 돼지고기를 사와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요렇게 좀그 공자의 말씀을 이런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가 들어 있그 말에 맞게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재밌네요. 저는 이런 논어가 그렇게 옛날에는 유생들이 많이 읽었던 그런 책이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가 궁금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조금 더 뭔가가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인생 박물지, 신의. 그것은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전통 미덕 중 하나인 신의는 도덕적 소양의 기본이 되며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순조롭게 이끄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점차 믿음이 사라져 가고 있다. 심지어 서로 속고 속이는 일도 허다하다. 그러나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점차 사회에서 도태된다. 신의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쓸데가 없다는 공자의 말처럼 신용과 믿음이 있어야만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정에서 순조롭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도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내가 그런 신용 있는 사람을 배신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다시 미안함을 가지고 다가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할때 그런 신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내가 신이 있는 사람을 믿고 싶어 하는 경향도 모든 인간에게 있죠. 그런 점에서 신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다시 논어로 돌아올게요. 안녕.